리키 씨,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연장하실 거예요? 네, 이 집에서 1년 더 살고 싶은데요. 그럼 월세를 5만 원더 올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?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. 작년에 제가 싸게 세를 놓은 거예요. 그래요?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. 알겠습니다. 그럼 5만 원을 더 낼게요.